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 미령 고향 집회로의 답사인군 대원들이 6일 삼지연 혁명 전족지에 대한 답사길에 올랐습니다. 삼지연 대기념비를 찾은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삼지연 못가와 봉화탑, 부두제 조각 군상 등 여러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삼지연군의 높이 모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 스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삼지연읍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으며 삼지연 학생 소년 궁전에서 궁전예술 소조원들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7일 백두산 영웅청년 1호 발전소를 참관했습니다.